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쓰신 자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인격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신 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다룰 때 구원론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그 뒤에 우리의 삶, 기도의 삶과 또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발짝 한 발짝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쓰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의 표시 안에서 그 예정론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책을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 예정의 부분이 구원론과 그 앞부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부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강요를 더욱더 그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 쓰시는 부분 안에서는 그런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기를 구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주 확실하게 나옵니다. 천사를 보내셨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워서 이런 이런 일을 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셨고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드온을 볼 때 아무리 봐도 큰 용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확실한 그 세 번의 증거를 또한 보여주시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봤는데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밤에 몰래 그 우상을 깨뜨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약했던 그런 기드온 그리고 또 그 기드온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성경을 봅시다. 사사기 6장 12절 그 밑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는 스스로 기드온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또한 자기의 작은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기드온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어리석고 미련하며 연약하며 그런 지식이 부족한 그런 자를 택하여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드온의 택함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드러내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우리와 함께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역사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강조한 것처럼 내가 넘치는 수고를 하였고 많은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매를 많이 맞고 죽을 뻔하였으며 거짓 형제의 위험과 파도와 많은 기근과 핍박과 매맞음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그 희한한 능력을 바라게 하사 그 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 가운데 많은 전도의 열매와 교회가 세워주는 그런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수고와 감사와 또한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그 절대 주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태어날 때는 알아도 죽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젊은이들아 즐겨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지혜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지 않냐고 초상집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죽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존재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제 그 어디까지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쓰신 자들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 또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어떤 부자가 있다고 하자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모으고 부를 모으고 참으로 풍족한 가운데 내가 더 풍족해지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를 취하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어리석은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진정한 천국을 향하여 부유한 그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십시오. 뭐 이 땅에서 부유하면 안 된다. 이 땅에서 뭐가 안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부의 근원은 또 그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풍족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것은 원하시는 마음이 에덴에 아주 잘 녹아져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을 볼 때 참으로 그 선하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은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다, 기쁘다,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그 에덴은 풍족하였고 넘쳐 흘렀고 그 네 가지 강이 그 은혜의 강이 부유의 강이 절시의 강이 능력의 강이 그 열매의 강이 그래서 넘쳐 흘렀고 그 안에 우리는 그 자유 의지 가운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신 그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풍족한 먹을 것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그런 만물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풍족함을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에덴이었고 하나님은 그 에덴이 이루어지기를 그 에덴을 보시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 것은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루십시다. 자, 오늘의 중심은 하나님의 쓰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나중에 다루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풍성함과 부,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생명과 부와 또한 그 모든 것이 따르리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에게 원하는 마음은 평강과 번창과 번영이라. 이런 성경 구절이 그 안에서 그 에덴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과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삶의 무엇인가를 그 전체적으로 보여짐 안에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을그러지면서 그 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서로 죽이며 또한 그 자기의 왕권을 세우며 자기의 그런 스스로 신이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파괴되며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모든 죄를 누리시고 우리 가운데 양심과 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은 그 일그러진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그러진 그 형상 안에서 자꾸 그 종교가 생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쁜 그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지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 우리는 그 짜장면이 생각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런 주를 경외하고 그런 것들이 경배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을그러졌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신격화 뭐 부처를 섬긴다든가 그런 종교와 그런 또 잘못된 우상 숭배 또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것들을 그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을그러졌지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형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좀 너무 멀리 갔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죄된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예정과 절대 주권과 택하심과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앞에 시편의 기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의로우시도다라고 외친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그 깊이와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 은혜 안에서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넓은 그 운행 안에서 우리 자신의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독재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독재자가 아니냐, 뭐 예정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를 택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이거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한 자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의 피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체의 그 절대 주권자로서 그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안에서 그 신비 안에서 그렇게 신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모든 것은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번에도 예를 든 것처럼 하버드에서 선교사로서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버드에 들어갔고 또 하버드에서도 열심히 선교사로서 준비하면서 전도하면서 2,000명 넘는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그런데 비행기를 타며 선교사로서 이제는 시작해야지 하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터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실 겁니까? 여러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또한 우리 목소리가 또한 사라져서 증거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지만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내리나니 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택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쓰심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그 은혜의 시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하고 남을 죽입니다.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나는 자유해 하며 아무 여자나 돌아다니면서 겁탈합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유해하며 죽이고 나는 자유해하며 남의 여자를 겁탈하고 또한 그런 재산을 뺏고 이런 것은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격과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 일그러짐 안에서 우리의 양심은 결코 이런 것들을 자유의지라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잘 되길 원해서 서로 사랑하라. 남의 아내를 겁탈하지 말고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며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게 가르친 부분들이 이것이 독재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을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죄된 모습에서 비참한 모습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마귀에 속하여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적 자유의지라고 표현했죠. 그런 노예적 자유의지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그런 찬란함을 찬양했던 그런 많은 그런 이성주의자들, 그런 주의자들이 그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유토피아, 우리의 이성을 최대로 갈고 닦으며 나아가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났고, 그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된,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그런 역사적인 실체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또 그 신비인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택하심이 없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로 여러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택하소서, 나를 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강건하여 80 이상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살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택하심. 그 안에서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쓰신 그릇들,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의 피와 십자가로서 깨끗하게 씻기십시오. 주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겸손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 쓰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과 절대 주권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코 교만하며 내가 스스로 하였다 자랑하지 마시는 그런 우를 범하여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교회의 감독자를 성령으로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각기 성령의 주관대로 은사를 주시며 또한 그런 가르치는 은사 또한 목자로서 또한 여러가지 그런 직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들을 성령의 주관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 교회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 안과 질서 안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권위와 권위에 따른 의무가 자유 진리의 자유와 섬김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무슨 권위주의하면 다 거부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 한 사람을 세울 때 충분한 권위와 권세를 주었고 그에 따른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무 또한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질서가 그 질서의 하나님의 그 성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을 전한 자를 섬기십시오. 또 목자와 목사들은 사기와 음행과 또한 돈을 사랑함과 그 많은 정욕에서 나오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장하는 자선은 나가지 말고 본인이 되는 그 자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십시오. 이것이 성경 안에서의 그 목자와 양의 관계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심과 뜻과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넘치는 수고와 그 많은 것을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쓰소서. 그리고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쓸 수 있도록 예수의 피와 회개의 삶과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성화의 시작은 예수의 피와 십자가, 예수 안에서부터만 시작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는 결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300 용사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3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아까 말했듯이 너희들이 스스로 하였다 함으로 그 스스로 자랑할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00명을 택하십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 미디안과 아라비아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대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장 사사기 7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택하심과 부르심 그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특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유심히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담대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가라.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쓰시며 또한 담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없이 가하고 담대하라, 가하고 담대하라, 가하고 담대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가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늘 깨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를 쓰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그냥 물을 마시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경계하며 깨어서 주 앞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열두 제자를 택하신 거 보면 아, 저 미련한 자들이, 저 학문도 없는 자들이 저 지혜와 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놀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육체를 택하심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만 빼고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냥 백수고 돈을 사랑했던 자이며 또한 권력을 탐했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11명은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걱정하며 그 열심으로 그 지금 현재 보면 정치 활동을 했던 자, 나라를 걱정해서 기도하며 애통했던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그 쓰신 자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애통했던 자들이 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나라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또한 산을 두 산을 덮으면서 나라를 위하여 애통했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에 보호하심 안에서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믿음의 선배 안에서 그 믿음의 선배께 우리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쓰신 자들 보면 굉장히 나라를 걱정했으며 굉장히 또한 정치적으로 열심을 냈고 또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그런 활동적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총회에 나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뭐, 선거도 하고, 그런 총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활동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그런 총회장이나 또 너무 그런 정치적인 활동에 끼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잃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 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카톨릭의 그 교황으로 추천받았던 아주 거룩하며 경건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교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그를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교황 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이건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타락한 자리고 너무 부패했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은 스스로 교황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음번에 올라왔던 교황이 그 교황 자리를 내려놨던 그 사람이 너무 추종한 세력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어떤 자는, 아, 그가 거룩하려고 그 놀라운 교황자를 내려놨다. 그 정치의 세력, 그 권력과 권세를 내려놨다. 라고 추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소의 그 소를 먹이는 그것은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툼과 화, 그 다음에 방해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부딪힘 안에서 여러 가지 더러움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며, 그리고 회개의 장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갈등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부흥의 자리에서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갈등, 대적자들, 그런 것들이 항상 생기면서 부흥을 방해했던,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이 방해했던 그런 역사적인 현실이 많았듯이, 그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나도 스스로 괴물이 된다. 이처럼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해야지 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세상에 나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유처럼 순결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그 영성이며 파워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그 권세와 권위를 누리십시오. 참가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고투하며 회개하며 또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며 주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 주신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 김삼환 목사님이 요새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김삼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단 한 번밖에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김삼환 목사님한테 일화 중에 배울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 교회에서 너무 그 설교도 못하고 또 병치레가 많았다고 합니다. 병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대적자들도 많고 또 굉장히 연약했다나 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많은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김상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벌였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뭐 버텼다고 해야 될까요? 버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일을 하고 오히려 쫓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의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와 그 주신 그 지위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떠나라 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십시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회개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장점도 있었지만 남의 아내를 취하였고 살인까지 저지르며 자기는 또 스스로 거룩한 척하였습니다. 이런 단점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범죄적인 그런 악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자마자 자기의 죄성과 그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 또한 반면 교사로서 하나님이 앞에서 그 연약한 부분, 그것을 우리는 그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분 우리가 취해서 그 기뻐하는 자리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며 또 하나님의 그 권세와 절대 주권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스스로 함부로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런 모습들. 그 오늘 기드온도 놀라운 일을 하였지만 마지막 모습은 그 자식들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 인생을 보면 완벽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며 실망도 하고 또 실족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한 자, 완벽하지 않은 자를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수고와 또 절대 주권, 우리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 은혜와 절대 주권과 택하심과 부르심,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과 그들의 특성들, 또 그들에게 그것을 키워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근원을 갈망하며 붙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야곱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서 태어날 때 그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가 큰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처음부터 있었지만은 그 야곱의 삶을 보면 그 결혼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파축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을 그 장자의 복을 그 갈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보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한 발짝 나가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또한 열두 제자를 보면 나라를 사랑하며 또한 정치적으로서 열심을 내며 그런 활동적인 모습들 이런 그런 장점의 모습들이 또한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러분의 존경하는 목사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모습 우리가 하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를 보면 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성과 모습들을 내가 알고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단점들, 나쁜 부분들은 제가 반면 교사로서 그것은 버리며 뭐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그런 모습들을 갖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완전합니다. 너무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안과 하나님의 세우심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이 그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또 그가 인간으로서 죄된 인간으로서 또한 그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넘어짐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쓰임받기를 여러분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부유함 있기를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야곱처럼 그 축복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또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겠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음행과 그런 거짓과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나 그런 모습, 죄된 모습을 또 회개의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또한 세워준 것처럼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자들은 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자들에게는 또한 여러 가지 장점들과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쓰시며,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자를 쓰시며, 하나님은 회개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를 쓰시며, 어린아이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또한 그 나라를 걱정하며, 또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활동과 열심, 그런 열정 있는 거의 스무 살의 그 젊은 청년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런 열정적인 자를 또한 쓰시는구나. 어리다고 또안 쓰고, 또한 그뭐 나이가 먹었다고 안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훈련 안에서 또한 쓰시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쓰신 자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또그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쁜 점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랍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것들을 그 암몬, 돈을 그런 하나의 우상으로서 주님과 하나님과 암몬, 돈을 함께 그 같이 섬길 수 없나니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랍게 쓰신 자 중에, 부흥을 일으켰던 자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놀라운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부와 많은 물질이 따르니까 그런 타락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므로 부흥이 멈추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우리가 배울 만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요한 웨슬레이, 그 요한 웨슬레이 한번 일화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 요한 웨슬레를 보면은 결혼은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건 뭐 악처라고 유명한데 진짜 악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요한 웨슬레의 일화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1703년에 태어난 18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1731년에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부했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는 그의 수입은 30파운드였습니다. 그때 그는 28파운드를 가지고 생활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2파운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다음에 그의 수입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32파운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그의 수입은 90파운드로 뛰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지출을 똑같이 유지하고 62파운드를 기부하였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수입이 연수입 최고 1400파운드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평생 자신을 위해 30파운드 이상을 쓰는 일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는 그의 수중에 한 번에 100파운드 이상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당시 영국의 그 세관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776년 그 그를, 그 웨슬레를 철저히 조사를 하였는데 그들은 웨슬레 목사님이 세금을 탈세한 목적으로 봉급을 음접시로 받아 쓴 것이 아니냐고 그 캐물었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런던에 두 개의 은수저를 가지고 있고 브리스톨에 두 개의 그것도 브리스톨에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빵을 원하는 한 나에게는 더 이상의 은수저나 은접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87세 나이로 1791년생을 마쳤을 때 그의 유서에 남겨있던 돈은 그의 주머니와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몇 개의 동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생애에 얻었던 3만 파운드는 거의 전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뒤에 책들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던지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내 두 손이 내 유언의 집행자가 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나의 씀씀이를 최소한으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 11조 이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서처럼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신 자들을 보면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뭐 돈이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 그 바울이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넉넉함과 부유함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고백한 것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에덴 안에서의 그런 우리를 풍족히 채워주시며 축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안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부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십시오. 또 가난하십니까? 그럼 그 가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하십시오. 요한 웨슬러처럼 처음에는 2파운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유할 때도 그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주의 뜻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노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의 또한 그 많은 그 죄성과 많은 더러움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와 십자가 안에서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거룩과 의로운 생활로서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절대 주권과 모든 권세가 하늘에서 내림을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와 세우심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직 예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을 때 진정한 부흥, 진정한 열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나가시는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며 겸손한 자를 쓰시나니, 저번에도 말했듯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온유도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강한 힘이 곧비를 잡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곧비에 잡혀 있는 그것을 온유라고 원문상은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노라. 나를 믿는 나의 하늘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의 순종 가운데 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인 것을 항상 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와 십자가로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이 쓰신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깨끗함에 있는 것이 아니요,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으며 은혜와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 예정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남과 자랑에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항상 신하며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것 그의 은혜라. 나의 실력과 내 그의 뜻도 겸손도 또 나의 열정도 그의 은혜라. 내가 지금 설 수 있는 이것도 내 자랑은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시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열정도 그의 은혜라. 내가 지금 설 수 있는 이것도 은혜라. 오, 나의 자랑은 나를 위해 자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노래.